그 자리에 남겨진 기억들 수많은 추억 속에 언제나 나의 곁에 있어주던 너 날 미소 짓게 해 손 닿을 듯한 거리에 저 빛나는 불빛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 잊지 못해 우리 잊지 못해